가나 겨우 가사 한 줄 적는데 며칠 밤을 새 할 말이 넘치던 10년 전과는 다르게 갈수록 하고 싶은 말과 해도 되는 말이 줄고 기대와 무거운 책임감만 따르네 지금 내 연주소는 절벽 위번지 공포에 질려있다 물고 떨어지던지 왜 마디 비명조차 아름답게 질러야 할 때야 yeah. 참 그립네 밑바닥에서 탑을 쌓던 때가 다친 게 없어 했던 그때와 뺏길까봐 하는 지금 잃은 게 없던 그때와 잃은 게 더 많은 지금 지금을 바랬던 그때와 그때 바라는 지금 Man is killing my vibe Tripping on my rhythm 이젠 더 뛰어올라 봐쳐 just a ceiling 머리만 아플을 환상이 벗겨지는 경지에 섰지 이제 내게 on the wall boy I mean Never understood and always overthinking What doesn't kill me only makes me bloody so I just bleed on this break beam spit another 16 난 내 가슴이 밤으로 채워져도 반드시 해가 뜨니 it goes on and on What doesn't kill me only makes me bloody so I just bleed on this break beam spit another 16 난 내 가슴이 밤으로 채워져도 반드시 해가 뜨니 on and on I feel sorry for my fans loving me is hard 내 굴곡진 인생 함께 걷는 거니까 내가 밟는 땅만 꺼지는데 날 지키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쉬울 때 you are here with me through the rise and falls here's my heart here's my blood I'ma give you my all 너와 내 미소는 항상 피기도 전에 시들지 맘 못 다핀 곳도 모이면 정원을 이루지 불안한 맘을 비우지 못해 잔을 비워 술보다 독한 영감에 취해 잠 못 이뤄 결국 타인에게 줄 기쁨과의 욕심 때문에 늘 뒷전되는 가족들의 외로움 사랑한다는 그 쉬운 한마디 못하면서 잡달라붙네 16마디인 때가 되면 노래 멀리 떠나자 약속했는데 오늘도 난 책상 앞에 밤을 새우네 What doesn't kill me only makes me bloody so I just bleed on this break beam spit another 16 난 내 가슴이 밤으로 채워져도 반드시 해가 뜨니 it goes on and on What doesn't kill me only makes me bloody so I just bleed on this break beam spit another 16 난 내 가슴이 밤으로 저도 반드시 해가 뜨니 It goes on and on 은퇴, 해체, 매해 목구멍에 담은 단어들인데 14년째 못 뱉네 때론 가래 때론 피와 석유 밤새 캑캑 There ain't a fucking paycheck to make it worth the pain But again 숨 들이키고 다시 무대 위에 And again 공책을 피고 그를 토해내 When you bleed I will bleed with ya When I bleed will you bleed with me What doesn't kill me only makes me bloody So I just bleed on this break beam Spit another 16 난 내 가슴이 밤으로 채워져도 반드시 해가 뜨니 It goes on and on What doesn't kill me only makes me bloody So I just bleed on this break beam Spit another 16 난 내 가슴이 밤으로 채워져도 반드시 해가 뜨니 It goes on and on Bleed You want me dead then I'll just bleed 내 목을 뺄 테면 better I'll bleed 숨은 쉬어도 내 꿈은 절대 쉬지 못해 Bleed You want me dead then I'll just bleed 내 목을 뺄 테면 better I'll bleed 여전히 펜으로 백주위를 달린다